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도 서고 있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도 서고 있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고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치료를 받는 모든 병원들에서 위생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되는 질 좋은 산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평양시 교회의 명당 자리에 공장 터전을 잡아주시었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지난 4월 초 착공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과 일꾼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하부망 건설을 질적으로 끝내고 지금은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을 위해 당에서 직접 파견한 건설자들이 제정된 기일보다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날마다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결과 벌써 공장에 채모가 안겨온다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지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 배치 기획안과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요의하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 부문에서 이용하는 의료용 산소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산소와는 달리 높은 위생 안전성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꽝꽝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주자면 보건산소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용 산소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공장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설비들과 기술 공정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소 분리기장, 액체 산소 충진장, 기체 산소 충진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 공정들을 자동화하고 공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통합 조정 체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축하며 여러 가지 목적에 이용되는 각이한 용적을 가진 의료용 산소병들도 급전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산소공장의 모든 건축물들을 주변의 자연 풍치와 어울리면서도 위생문화적으로 산뜻하게 일도 세울 뿐만 아니라 평양시 안의 병원들이 의료용 산소를 받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산소공급소도 잘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도 의료용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자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 생산기지를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일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은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최근 연간 보건 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을 잘하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 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건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 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할 수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의료상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자면 보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도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조선노동당제의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종의 200일 전투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보건산소공장 건설에서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까지 공장을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더욱 빛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